익숙한 밤과 수많은 계절들 한없이 길게 느껴질 때 그리운 마음에 울고만 싶었던 걸까 기다리고 기다렸어 흐릿하게만 보여 빛이 되어줘 모든 게 눈부실 만큼 그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변하지 않는 별빛처럼 꼭 잡을 테니